오늘 전도 그 적각성과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다소 딱딱하고 전문적이고 어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묵상이 이어져서 좀 연속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가고 다음 주에 한 번 혹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도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제목만 조금 어렵지. 전도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 오해를 오늘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한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양육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단계가 보통 전도 혹은 선교 이런 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짧은 다섯 구절 속에서 1절, 4절, 5절에 걸쳐서 이 다섯 구절 중에서 3절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배워서 혹은 지식으로 지혜의 말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을 떠러 나왔죠. 우물에.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 예수님에게 전도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만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들어가서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물동이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갈증.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그 갈증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의 갈급함이 있었는데 특히 이 여인에게는 남자였죠. 그것이. 그러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걸 그냥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즉각성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뭔가 많이 배우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뭔가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즉각적인 겁니다. 즉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예수님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걸 가지고 바로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없이 살았는데,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았을 때는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전할 때에 어떤 말이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쁘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혹은 유명한 정치가나 아주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우연히 공항에서나 거리에서 봐왔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 훈련 필요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을 내 친구한테 이야기할까 고민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거리에서 유명한 하키 선수를 만났다. 밴쿠버에서 유명한 그 하키 선수를 만났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씨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참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딸의 교통사고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하여튼 교회와 그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신앙은 없지만 인지상정이라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했으니까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나랑 전도나 하러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마 거절을 못하고 이제 전도를 목사님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딱 둘만 가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가천에 있는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가천 대공으로 전도를 간 거예요. 이분은 완전 초신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한 말도 하지 말고 구경만 하라고. 가천의 공원에 그 큰 분수대가 있는 것 같아요. 분수대 주변으로 분수 주변으로 한 300여 명이 쫙 날도 좋으니까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서 왔다 그러면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을 하겠죠. 그러나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이 아, 예,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날 좋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아 어디서 왔습니다. 그럼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또 저쪽에서 믿는다 안 믿는다 반응이 있겠죠. 그러면 그 반응과 관계없이 좋은 하루 되세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많이 지켜보고 있던 이분이 좀 더 적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떨어진 데서 이제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처음 사람을 정했어요. 처음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분수대에 있는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때까지 반응이 좋았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입에서 10원짜리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동네에서 이 집 보기 싫어서 공원에 놀러 왔더만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냐 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10원짜리 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데서 그렇게 욕하고 자기는 앉아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한 거예요. 아, 목사님 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자기가 하는데 첫 번째 상대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분도 좀 한 그 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바로 옆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 옆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점잖하게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빨리 꺼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집 사람이 또 갑니다. 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담배를 이렇게 뻐끔뻐끔 물고 있다가 똑같이 학생 어디서 왔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뻐끔뻐끔 물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핥으면 막 입 안에서 가래를 확 당기더만 가래를 돌리더만 자기 앞이 탁 뱉어버리더라고요. 옛날 같은 이분도 유도를 하셨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맥살 잡고 던질 텐데 전달로 왔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또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여섯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사람이 제 같은 것이 예수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분수대에 300명이 빽빽히 앉아 있었는데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그 여섯 번째 옆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사람들이 자리를 쫙 비켜주더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 옆에 안 앉으면 그 다음 자기 차례니까 빨리 비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이제 김기동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간단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겠죠. 딸 문제부터 교통사고 문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약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손까지 잡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완전 초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있는데 그냥 교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주여 아닙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 했대요. 또 그 다음 머릿속에는 뭔가 생각이 나는데 기도를 한번 안 해봤으니까 또 주여 또 주여. 근데 주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그 분이 주의를 한 서너 번 할 때 한 번씩 저쪽에서 반응이 오더래. 주여, 주여 하면 저기서 주여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이 열리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막 주여를 좀 빨리 발동이 걸린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니까 저기서 또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니까 또 주여. 막 발동이 걸리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한 10분을 주여만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 한 거야. 아, 이제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끝낼 줄을 모르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계속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한 번씩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10분 동안 손을 붙들고 막 주여 주여 막 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분수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삼삼오오 지어서 미친 사람 보듯이 몇 명이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도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분이 처음 만난 사람의 반응에 뭐라 그럴까요? 쫄아가지고 그냥 가버렸다면 아마 평생 전도를 못했을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반응이 격렬했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전도하면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다면 이 사람은 전도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절대 전도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그 옆 사람, 그 옆 사람, 그 옆 사람 여섯 번째 가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짜였어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고 단순하게 주여만 반복하는 기도만 했지만 전도가 된 거예요. 토요일 3시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3시간 전도하고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는 동안에 이분이 또 예비된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번 더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초짜가 가자니까 가야죠. 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9시간을 전도를 했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날부터 5년 동안 토요일 3시만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9시간씩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이분은 전도해서 데리고 올라 안 그래요. 그냥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 고구마 전도법 이름이 뭐냐 그러면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 삶았을 때에 이건 안 익었나 알아보는 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훅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격렬하게 나오면 아직 안 익었구나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섯 번째 사람처럼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뭐 저쪽에 무슨 반응이 나오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가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엄청난 전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도는 초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배우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사역리라든지 그런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이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있으니까 예비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적극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와 관련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한 번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혹은 영접하겠다고 하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하지만 전도는 연속성이 또한 있습니다. 즉각성이 있는 반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다면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찔러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찍었을 때 익은 상태가 되어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난 거지 결코 내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인들이 친구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것이 이제 내가 찔렸을 때는 익은 상태가 되어서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입니다. 이분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학교 쯤인가 이분이 참 잘 나갔어요. 갑자기 이분이 TV에 많이 등장했어요. 모든 뭐 프로그램에 아나운서 앵커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때 참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입도 엄청났대요. 한 20년 전에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호동, 유재석 수입과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차도 종류별로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러기 쉽지 않았는데 SUV부터 뭐 세단부터 몇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를 골라 타는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파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정애리 배우죠. 저 분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도 기가 찹니다. 이분은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세 군데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절을 세 군데나 개척하신 엄청난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학교 다닐 때에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집안이 불교예요. 자, 보통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아까 김기동 씨처럼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부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나운서의 부인도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대요. 불교 무속 집안. 그러니까 이 집안은 사돈 팔촌을 통틀어서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전부가 엄청난 불교 집안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딸이 귀했다고 그래요. 형제들도 다 아들만 낳았고 딸이 없었어요, 집안에. 그런데 이 최성규 아나운서 부부가 첫째는 아들을 낳았지만 둘째는 딸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에 이 할아버지들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딸이 낳았다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귀한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 집안에 이 딸이 이제 왕인 거예요. 딸 하자는 대로 딸이 울면 다 갖다 주고 딸을 위해서 집안이 완전히 딸을 떠받들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입구에서 쪽지를 하나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쪽지를 보니까 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서에서 한 내용이지만 딸이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3살짜리 딸인데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이쯤 어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딸을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운전사가 뭐가 툭 걸리니까는 뭐가 걸렸나 싶어서 다시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 3살짜리를 이쯤 어떤 트럭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 거예요. 방송국에서 여의도겠죠. 여의도에서 그 대림동이라는 대림동인 것 같아요. 까지 차가 막히면 10분, 15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영등포 로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다섯 군데에서 차가 동시에 나오고 이렇게 돌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앞도 차, 뒤도 차, 옆에도 차.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딸이 물속에 빠졌다면 비록 내가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물속에 지금 빠져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아버지로서 그걸 보면 비록 내가 수영을 못하지만 뛰어들 수는 있어요. 아니 딸이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안에 갇혀 있다면 내가 타 죽을지도 모르지만 집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로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자기를 미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아버지로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속에서만 딱 갇혀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는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찾았던 절대자는 그가 어릴 적부터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부처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막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차 속에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믿어왔고 불교 학사의 회장까지 했고 불교에 찔러 살던 사람이 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부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한 시간쯤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세 여자가 미친 듯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고 부인은 이마를 베개에 박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연습 반복하더란 게 이마에서는 이미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애 엄마는 막 벽에 이마를 박으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딸아이를 찾으니까 의사들이 한쪽을 가리키는데 이미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에게는 하얀 천이 덮여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데 그 사람 말로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대요. 죽은 딸을 안고 30여 분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는데 갑자기 딸의 손끝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딸 입에서 밤톨만한 핏덩이가 나오면서 딸이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살아났지만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뒷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 오늘 이분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전도의 연속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분이 자동차 속에서 자신이 믿었던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당연히 어릴 적부터 절을 다녔고 부처님을 믿었고 부모님이 절을 세 개나 세울 만큼 그런 불심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학생 회장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학 친구들이 혹은 지인들이 말한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지인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딸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고 이야기를 하자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는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됐죠. 그처럼 분명히 지인들이 평소에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시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틈틈이 찔러 두었던 것입니다. 시도 안 막히는 것 같은데 불교 학생 회장에게 예수 믿으라 시도 안 막혔던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배한 때가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연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계속 전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한번 찌른 것이 나중에, 여러분 고구마를 한번 찌르면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스팀이 더 잘 들어가서 빨리 익지 않습니까? 많이 찌를수록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전도는 연속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찔러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한 5일 정도 있다가 간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다운타운 방을 얻어서 나가는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안 믿겠지만 네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어야 본전이니까 꼭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그들 붙잡고 뭐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기를 창조하실 거 이런 설명 안 했어요. 시간도 없고 나는 반드시 내가 찔렀고 또 누군가 그 청년에게 또 찌를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전병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주위에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그러면 가끔 이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하게 한다는 것은 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갑자기 연못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안전병이를 보십니다.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낫기 위해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안전병이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사실 이 안전병이는 안전병이기 때문에 물이 동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낫기는 원하지만 낫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이 정말 너의 바람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그러고 싶으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죄는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혹은 20년 된 안전병이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도 나는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고 나를 물 속에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 주위를 맴돌기는 맴도는데 성령의 역사와 임재 속에서도 나는 수동적으로 있고 누가 나를 물 속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전도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병이 우리에게 오래된 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침묵하는 게 병이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몇 년 된 병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까? 얼마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맴돌았습니까? 그러나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전하지 않고 가지 않는 이 병에서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면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각자 여러분 이 질문에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어떤 성령이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전하지 않고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 앞에 진실된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이 선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분이라면 그 놀라운 분을 안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